달선하고 슬픈 처녀야. 달뜨는 영산강에 노래하던 통가라. 말해다오 말 좀 해다오. 보던 노조공도 변함없이 차 있고 안개 긴 사막도에 문새들도 자는데 그리워서 영산강아